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그 오늘도 구역 첫모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첫모임 끝났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는 오늘 설교 말씀의 반만 내보냈어요. 그 반은 그 같이 읽으려고 일단 반만 내보냈는데 23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23절부터 34절까지 그 앞부분 읽었지만 저랑 같이 한번 더 이렇게 한번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천원교회 단기 선교를 제가 그 스촨성과 태국 갔다 오고, 그러니까 2년 전에 태국 가고, 스촨성 가고, 그 다음에 태국을 갔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 설교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요번 그 일본 단기 선교팀에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그 아홉 분의 누구누구 가시는지는 아시죠?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팀 가시는 분들 중에 처음 단기 선교 가시는 두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제가 그 단기 선교 그 좀 이렇게 좀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데, 천원교회 단기 선교는 제가 다른 교회에 가봤어도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베레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다음에 아덴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이제 이때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철학과 우상 외에는 신전 앞에서 그 신앙 숭배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데나에서는 철학과 우상이 가장 꽃을 피우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천은교회 단기 선교를 안 가보신 분들은 단기 선교를, 천은교회만의 단기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하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천은교회 단기 선교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천은교회 단기 선교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 쓰지 않음이러라. 아, 이겁니다. 아, 이 말씀이 뭐냐면 서태기 집사님이나 병재 집사님은 단기 선교 가서 혹시 놀라실지 몰라요. 아니 가서 왜 복음을 안 전해요? 아직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모르겠습니다. 아, 왜 길거리 나와서 전도를 안 해요? 왜 일본인들에게 전도 안 해요? 네, 천흥 단기 선교는 전도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그 땅에 현재 가서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외국 가서 일주일간 길거리 가서 전도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큰 천흥 단기 선교는 제가 2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두 분은 필히 가셔서 선교사님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 스촨성과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태국을 보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스촨성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그 안에서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은 선교사님들 외에는 없습니다. 두 분이 가셔서 이거 나가서 막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천흥교회 단기선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계속 같이 다닙니다. 아마 일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눔이 있으실 건데 그것을 보고 일본 땅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데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2년이 지났죠. 1년이구나 태국 단기 선교 작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작년 태국 단기 선교를 가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토대로 느끼고 생각했던 일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태국은 어떤 나라죠? 태국은 국왕이 존재합니다. 태국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 20년 이상 나와도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은 국왕이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이미 살아있는 신이 본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많은 에메랄드 사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도 있고 또 그들이 신앙할 수 있는 사원도 무수히 있고 그러니까는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태국을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 땅에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고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할 저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일본을 전혀 모릅니다. 그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야 일본은 태국을 능가하는 신들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일본도 누가 있죠? 천황이 있습니다. 덴노라는 천황이 있는데 이 천황제는 곧 그 시작이 하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고 곧 천황이 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신들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토 종교라는 천황 숭배를 하는 그 종교가 모든 1억 2천이 넘는 그 일본인의 93%가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는 14만 개가 넘는 사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잘 알듯이 800만 개가 넘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태국은 비할 바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신들의 땅이 바로 일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억 2천이 넘는 이 일본에서 기독교 인구는 고작 0.5%에서 1%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들의 신들의 땅이 되죠. 태국이나 일본이나 우상들, 신들의 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나 역시도 이를 능가하면 능가했지 더욱 그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데나 역시도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모든 신들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 3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수도인 로마가 있었고 애굽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 아덴, 이것이 로마 시대의 3대 도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다르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무엇이 꼽혔냐면 철학이 꼽혔습니다. 철학은 인간 중심입니다. 이 철학과 우상이 가장 전 세계 로마 시대 때 가장 풍성했던 세계 도시들 중에 가장 최정상에 있던 도시가 이 바로 아덴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피타고라스, 이 수많은 세계의 철학자들이 이 고향을 출신으로 이 출신이고 이 아덴을 고향으로 삼습니다. 근데 근데 이 철학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당시 가장 웅장한 신전들, 제우스를 섬기고 미네르바를 섬기고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무슨 기록이 있냐면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아데나 여신의 그 창을 들고 있는데 창 꼭대기에 그 빛나는 빛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 중에 하나가 64km 밖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여신의 그 창끝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숭배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제우스와 허메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신의 동상이 300개가 있었고 이 주신 300개 외에 또 3만 개의 그 신들의 동상이 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덴의 시장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아덴의 시장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데 주변에 300개, 3만 개가 넘는 여러 제우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이 동상으로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분노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 16절인데요. 그 17장 16절을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아데나의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냈을까? 오늘 말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낸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당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 세계 최강입니다. 문화? 세계 최강입니다. 경제? 풍요로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었냐면 우상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자리에 사도 바울 홀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 시장 아무데서나 철학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증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아덴의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량리에 과거에 청량리에 사셨던 분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점집들, 교회 주변으로 수많은 점집들과 수많은 무당들, 그 무당들을 보면서 분명히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 우상들로 가득하면 이것은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거룩한 분노. 성경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일행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을 아덴 사람들과 쟁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어느 시장을 가든 어느 길거리에 저작권을 가든 그곳에 또 아덴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본 수많은 아덴의 철학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들이 아레오바고라는 한때 법정으로 쓰였던 시의회장으로 사도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들이 모여서 사도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새로운 이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해봐라 하는 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부터 쭉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와 부활.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은 아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학문인가? 무슨 철학의 내용이 저렇게 사람이 죽고 사람이 무슨 죄인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되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나? 그것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가져오나? 이러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논쟁했던 대상들을 명시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부류와 스토아 학파라는 그룹입니다. 로마 이 아테나에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철학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피크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그룹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시회장으로 불러들여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복음을 얘기해봐라. 그런데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중심에 인간만 있는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철학자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그가 죽었어? 그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 그가 부활했다고? 죄인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를 흔히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쾌락주의자. 왜 쾌락주의자라고 부르냐면 요 사실을 알아야지만 아, 이 사람들이 사도바울과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인데 현실적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상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내세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현실에서만 쾌락을 즐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왜냐하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아요.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온 세계, 심지어 신들조차도 물질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들은 죽으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들에게는, 이 학자들에게는 부활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고 개념조차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뭘 주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남들처럼 고통당하고 질병에 걷고 괴로움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처럼 평상의 삶 가운데 평안함, 즐거움을 유지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평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해서 쾌락주의, 현실적 쾌락주의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 땅이 얼마나 죄가 만연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천국할 수 있겠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인데.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부활은.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함께 갔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죽으면 끝이 없다. 아, 죽으면 끝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다 죽으면 끝장난다. 한번 이렇게 좀 주무시지 마십시오. 한번 이렇게 좀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끝장납니다. 이게 좀 딱딱하고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본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일주일밖에 안 있어요. 일본 땅에. 일본 사람들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본의 음식을 먹고 일본의 문화를 경험한다 해도 일본을 몰라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번 제주도로 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주도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주도에 와서도 몇 년을 아무 소리 없이 찍소리 내지 말고 죽어서 그냥 사역을 해야지 제주도 사람들이 받아주고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다른 나라예요. 제주도는 같은 나라인데도. 그러니까는 일주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딱딱하고 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혼자 일행이 없어요. 지금 일행이 없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면서 혼자 기다리는 중에 아테네 우상을 보고 분노를 해버린 거예요. 그의 성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테네 사람들과 한판 맞짱을 뜬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딱딱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느낀 감정, 사도 바울 느낀 거룩한 분노가 아마 일본에 가신 분들이 그들과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이유도 여유도 많은 것은 없지만 일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마음이 어딘지 저는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막 코웃음 치고 야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그냥 현실만 쾌락적으로 즐겁게 살면 되지. 에피크로스 학파는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인정 안 합니다. 아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같이 있던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그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자연에는 운명이 있고 그 모든 자연에 그 순응하는 이성이 그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참다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오히려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해요. 금욕을 해요. 아, 이성적인 인간은 그렇게 방종하는 게 아니야. 자연의 운명에 따르되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당대의 두 학파인데 서로 반대되는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신과 인간에서 물질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도 사도 바울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네.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파하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철학과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뭘 봤냐면 인간만이 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수많은 동상들이 존재, 수만 개의 신들이 존재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신들을 물질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인간이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숭배로 당연히 여기는 존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계에서 가장 중심은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봤냐면 야 이거는 신들은 말만 신들이지 결국 인정 안 하고 인간들의 세상이구나. 인간들이 신의 세상이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34절 읽은 부분 중에 네 가지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23절부터 34절은 네 개의 명제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신입니다. 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헬라에 맞춰 이 사람들과 같이 철학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의 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23절부터 3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인간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서 천지창조를 이뤄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한테 빚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한테 숭배받게 해달라고, 숭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아덴 사람에게는 안 들렸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들립니다. 동일하게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신입니다. 이 명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인상의 창조주가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입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진짜 내 삶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사도바울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섭리하는 분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세가 없는데 물질로 만들어진 신이 이 세상 인간의 지구 이 세상을 뭐하러 간섭해? 신들은 이 세상 인간 사이에 별로 관심 없어라고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 역시도 신들은 별로 인간의 역사에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명제로 뭘 꺼내놓냐면 하나님은 섭리하는 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으로 얘기합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섭리하는 신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 그가 창조하신 것을 내동댕이 친 적이 없고 그냥 방인하신 적도 없고 이 수많은 인류 역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신은 반드시 당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명제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섭리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틀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지식과 지혜로 계속 빛을 비추시는 분. 그래서 한순간도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거나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 눈을 감으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섭리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을 제가 시간상 거기를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23절에서 34절에 나왔는데 세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명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숱한 세월의 역사가 거슬러 왔을 때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가 유일하게 죽었다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덴 사람들이여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명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행복의 기반은 현실에 담아뒀어요. 현실에 행복하면 그 내세 이유가 어떠든지 아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겁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제에 맞았군이 심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그것이 아덴 사람들이 있는 우상 숭배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도망갈 수 없는 명제가 이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간지 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에 나가서 갑자기 막 살 수도 있죠.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네 번째 명제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명제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땅에 가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가지 명제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죽도록 하는 이유는 그가 아덴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덴 땅에서 그들이 행해지는 모든 우상 숭배의 소리들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인간이 신이 된 땅 속에서 들리는 그 모든 현상과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느낀 거는 야 어떡하나, 야 참 풍요롭다, 야 참 그 선진국이구나, 참 대단하다, 아 여전히 저 일본 놈들이구나, 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 향한 분노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셔서 증거하시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한 분노는 단기 선교를 떠난 팀도 동일하게 일본을 보면서 저는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공동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보여주실 것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분들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내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안전하다 아무 이상 없다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과 그 신앙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와 어떠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1번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처음 가시는 분들과 모든 단기 선교팀 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단기 성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날들을 준비하고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곳에 가서 또 깊이 바라보고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천국교회 지체들 역시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